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그이의 서거 23돌째 즈마여 6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3대륙 인민단결기구 정서기와 성원들, 쿠바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순관 경의를 드렸습니다.